다 긁댕기고 장난이나 떴어. 내가 한번 지나가면 부러워하는 시선에 뒤에 수많은 남자들의 대시고 언제나 화려한 외출에 쇼핑 펑펑. 또 오늘 내일 걱정하네 두대 그깟 돈돈. 이런저런 고민 나에게는 없죠. 이미 원하는 것은 모든 다 지워만 너만 보면 모든 게 달라져. Come on 사랑해요 내게 다가와줘요. 이런 내가 나도 어색하죠. Bring on 그대 내 맘 받아줘. 내 가슴이 꽁꽁 내 입술이 꽁꽁 내 맘이 내 눈이 내 모든 게 모든 게 너만 보면 꽁꽁 숨이 막혀. 어어 이제 내 맘을 다 가져가요 가져가요. You will be mine will be mine. I will be your lover. Do Bring on 그대 내 맘 받아줘요. 내가